안녕하세요.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스크래친 소설어의 그 사람을 알고 싶다의 팟캐스트 PD 겸 작가 겸 진행자 소설어입니다.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취미로 책을 즐겨 읽는 사람으로서 인스타그램에서 북스타그램 계정을 소소하게 운영 중이고 동시에 텍스트라는 모임에서 적적한 시간 글을 쓰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 유사 작가입니다. 이 팟캐스트는 고상한 취미와 고퀄리티 유머에 흥미를 지닌 청취자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건 뻥이고 그저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만든 프로그램입니다.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생산성 있는 인터뷰를 한다고 또 자기계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뻥이고 그저 글 따라 멋 따라 시간을 보내며 유유자적 해볼까 하는 사치스러운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오늘 저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게스트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절친한 친구이자 텍스트 동료, 동네 친구, 가명 서태리 씨와 이맹란 씨입니다. 게스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더운데 먼 길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 소설어의 그것이 알고 싶다, 그 사람이 알고 싶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태리 텍스트 공동설립자고요. 커트 코베인 애인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다른 한 분 모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이맹란이고요.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닌데 이맹란이고 지금 텍스트에서 폭풍 벤야민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텍스트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먼저 제가 텍스트라는 모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먼저 지난 2021년 저는 데스티니적 사주에 적혀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. 그것은 텍스트 독서 모임이었습니다. 이 두 분은 유사 북스타그래머, 유사 작가, 유사 직장인과 유사 대학생으로 활동 중이신 텍스트 종합 편성 채널의 운영자, 권위 있는 독서 모임 진행 듀오 그룹이지만 노래는 정말 못 부르시는 분들입니다. 두 분 혹시 저의 소개가 만족스러우신지 혹은 첨삭 쫙쫙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? 네, 제가 먼저 할게요. 저 노래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서태리라는 별명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. 불편해도 본인... 어쩔 독서 모임 소개는 좋네요. 네, 제가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된 텍스트 두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처음 게스트로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는 위에다가 그런 걸 적으셨더라고요. 텍스트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적으셨던데 그냥 독서 모임이 아니라 텍스트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. 왜냐하면 독서 모임에 오셨다가도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텍스트 종합 편성 채널은 제가 지은 이름이긴 한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기억해내기가 어렵네요. 근데 뭐 그냥 텍스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. 텍스트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랄까 텍스트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글을 써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잖아요. 그게 텍시트잖아요. 맞아요. 텍스트랑 익시트를 합쳐서 텍시트라고 지었고 이 텍스트 조각 편성 채널이 된 거는 이런 좋은 의도도 있는데 우선 글이 통합이 잘 안 돼요. 근데 각자 개성이 너무 또 있고 그게 또 저희만의 강점이거든요. 근데 통합이 안 돼서 모으다 보니까 또 좋은 글은 있고 그래서 종편으로 가게 됐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텍시트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을 읽는다는 것에서 혹은 문학에서 문학을 이렇게 즐긴다는 것 이런 것에서 풍겨오는 그 고루하고 정적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없애고 재창작해서 그게 독후감이든 혹은 독서 모임 모집 글이든 위트 있고 또 반짝이는 그 통찰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혹시 두 분은 그런 본인들이 글을 써서 올렸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느끼셨는지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는 처음에 글을 써서 올릴 때 아마 첫 게시물이 제가 올렸을 텐데 그 게시물을 써서 올릴 때 별 생각 없이 썼어요. 왜냐면은 그냥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아할 거다.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은 존재할 거다.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니까 그러니까 범인들이 많으니까 한 명은 내 글을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썼던 것 같아요. 본인이 즐거워하는 걸 쓰면은 다른 사람도 읽었을 때 즐거워할 것이다. 그렇죠. 그러고 만약에 그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데스티니. 그 같이 즐거워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취향과 취향이 마주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협한 취향을 내세우고 그 편협한 취향을 맞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더 오히려 그냥 일반 취향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텍스트가 약간 B급 감성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감성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텍스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정말 좋아하고 또 관심 없는 사람은 정말 관심 없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래서 저도 텍스트 글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뭐랄까 이런 글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맥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맥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도 그 동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. 그거 있잖아요. 그 뭐 손바닥도 뭐였지? 맞대야 소리가 난다. 근데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. 내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. 내 스피커잖아. 아니 이게 근데 그 손바닥이 특수한 손바닥일수록 특수한 소리가 난다. 그래서 그 고상한 취향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 취향끼리 만났을 때 독특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그거에 좀 나중에 관심이 가고 또 그게 원동력?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1년 넘게 하고 있지 않냐 우리?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박수 소리가 딱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박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? 팔은 많을수록 좋죠. 근데 이 비유가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특수한 손일수록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발도래. 그러면은 마른 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손이 젖을까봐 맞대기 좀 꺼려한단 말이야. 그렇지, 좀 근데 마침 나도 손 씻고 나왔어. 그러면은 짝!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약간 적당한 비유가 아니었나 방금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걸 씁니다 저희가. 손바닥 막대기 위해서. 네 그래서 이런 뭔가 본인이 생각한 것을 되게 독특하게 담아내는 것이 텍시트 분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어서 그 독서 권태기 때는 혹시 두 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독서 권태기 때는 뭐 별로 그렇게 그냥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오히려 읽으려고 노력하면 더 힘들기만 해가지고 혹시 테리님은 어떠신지? 저는 독서 권태기 술 먹고 있네 권태기 독서 권태기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책을 읽어야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책을 평상시에도 별로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. 그 언젠가는 그 권태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끝나겠지. 그럼 또 독서 파쇄기모도 되거든요. 책을 파쇄합니다 그때는. 그래서 막 씹어삼키면서 그러니까 그때 많이 읽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도 된다. 그러니까 독서 파쇄기 기간이 독서 연애 기간 아니야? 책 많이 읽는 막 좋아하는 작가 생겨서 많이 읽고. 예, 네, 근데 막 그 엄청 짧거든요. 한 3일 정도 되니까. 화생이보다 3일. 화생이 한 3일 정도 되니까. 근데 뭐 저도 뜨겁게 그냥 사랑하네. 그렇지. 근데 뭐 저도 그냥 딱히 뭐 벗어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권태기에서. 그럼 그 권태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없다라는 말씀이시죠? 네, 저는 뭐 그냥 뭐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. 오면 그냥 오는 대로 든다. 다른 거 해야죠. 토익 공부하고.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듣고 계신가요? 토익 공부해야 되잖아요. 아니 이거 너무 오만한 발언. 토익 공부해야 돼. 자기는 뭐 독서 안 할 때 없, 그러니까 뭐 원래 안 했으니까 좀 잘 읽거든요. 약간 오만한 그런 거 같고.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거든요. 텍스트에는 소설 위주로 문학 위주예요. 그래서 문학 위주의 글을 읽다가 잘 안 읽힐 때가 있어요. 그게 저한테 권태기거든요. 아 맞아요. 네. 특히 문학이 안 읽힐 때. 그래서 권태기 때는 보통 영화 보거나 뭐 술 마시거나 보통.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쉰 적 없는 것 같아요. 비평 글 같은 거 읽거나 아니면 뭐 약간 분석 글 같은 거? 논문 읽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문학과 관련된 거 말고 지금 내가 궁금한 거. 나무위키 24시간 중에 한 2시간 항상 읽습니다. 매일매일. 그래서 권태기는 나무위키와 함께. 아니 명창님도 어쨌든 뭔가를 계속 읽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. 역시 그럼 두 분 다 훌륭하시다. 근데 제가 뭐 느끼기에는 요즘에 권태기이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 날개, 이상의 날개책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한 페이지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던데 아니셨나요? 아 저는 근데 그때는 많이 읽습니다. 그 버스 같은 거나 아니 뭐 지하철 타면 책이 안 읽히더라고요. 막 언제 내려야 될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니까. 근데 버스로 뭐 한 30분 이상을 이동할 때 책을 읽습니다.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버스가 좀 편하더라. 네. 네, 그 이상 날개는 버스에서 읽을 책이 못 됩니다. 왜냐면 옛날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핸드폰으로 찾아서 보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. 아 이거 자체가 지금 연애 기간이라는 거예요. 원래 모르는 단어 안 찾아야 돼. 재미없는 책. 그러면 안 읽힙니다. 이상 옛날 사람이어서.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? 편하게. 네. 요즘 이상에 꽂히셨는데 이상 홍보 한번 해주세요. 네, 그 사랑에 빠지신 그 작가이신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상은 워낙에 인기가 많고. 아 그리고 심지어 이상 글 쓰셨을 때 그 되게 반응이 굉장히 핫했잖아요. 거의 네. 텍스트 글에서 가장 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. 댓글이 엄청나지 않았나요? 아 맞아 그랬던 거. 근데 그러시는 네, 분들 인간실격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. 제 글 보고 필사하고 싶다. 다음 뭐. 질문으로 넘어가시죠. 뭐 따라하고 사회전에. 싶다. 어떻게 이런 글을 썼냐. 두 번 읽었다. 뭐 이런 거. 업무 파탈이다. 그래서 업무 파탈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. 네,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권태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. 그럼 이제 읽는 것 말고 아웃풋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희는 셋 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글이 혹시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. 근데 특히 제가 테리님께는 이런 질문을 준비했어요. 재미있게 안 써질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. 왜냐면 텍스트 글 중에서도 테리님이 유독 좀 재미있게 쓰시는 그 권위자시잖아요. 스스로 유머 권위자잖아요. 자기 재미 권위자. 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. 아. 근데 재밌게 안 쓸 때. 제 글 중에 재미 없는 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. 그 재미 쓰려고 쓰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재밌는 글을 쓰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. 그래서 뭐 재밌는 글이 안 써진다? 그럼 다른 글 쓰고 그냥 그런. 그래서 뭐 재밌는 글이 안 써질 때 딱히 하는 행동은 없어요. 담배 피시는 거, 술 마시고 담배 피시고. 그런 거 왜 얘기 안 하냐? 지금도 술 마시고 있잖아. 재밌습니까 제가 지금?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서태리 씨가 그 음악이 좋으면 춤이 춰질 때 있잖아요. 책 어느 구절에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야 되냐면 그 샤워할 때 음악 들으면서 꼭 춤을 추세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서태리 씨는 그 책이 좋으면 자기가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또 재밌는 글이 나오고 그런 것 같다는 거. 맞는 것 같아요. 네. 아 본인이 재밌을 때 본인 네. 재밌는 글이 나온다. 근데 재미없는 음악이나 재미없는 책을 들으면 그냥 나는 춤을 안 춘다. 나는 춤 모른다. 그리고 좋은 음악 좋은 책 봤을 때 난 춤 사실 잘 춘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나. 어, 네, 거의 뭐 서태리 분석가이신 것 같은. 아, 아니고요. 의견 잘 들었고요. 아, 그럼 혹시 맥나님은 혹시 글이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, 맥나님도 워낙에 글을 많이 쓰시고 뭐 분석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장르를 통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장르를 쓰시는데, 혹시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. 근데 그게 책이 안 읽힐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술 먹거나 영화를 보는데 그 다른 장르에서 먼저 흥미를 찾아와요.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이상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된다. 근데 이상에 대한 글이 안 써진다. 그러면 갑자기 뭐 영화 뭐 헤어질 결심 보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다던가,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음식에 관한 뭐 글을 쓴다던가, 그냥 다른 장르에서 글을 쓰고 생각이 날 때쯤 다시 돌아오는 느낌? 근데 그러면 훌륭한데 죽는 경우가 많아요.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별론 거예요. 그러니까 폐기하고 또 다시 쓰려니까 안 돼.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오는 데까지는 춤이 잘 안 나온다. 다른 데서 춤추다가 돌아온다. 네,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최근에 대학 생활을 온라인으로 또 하시고 있고,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맥나님도 그 직장인이라고 하기엔 되게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유사 작가라면 유사 대학생과 유사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, 혹시 요즘 직장인 생활, 대학생 생활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. 이제 학교 가야 됩니다. 좋습니다. 근데 뭐 교수님도 만나고. 만약 학교에서 텍시트 모임을 하면은 인기 폭발이 아닐까요? 이거 대학생 약간 타겟팅 하면은 거의 뭐 제가 왕따 당하기 딱 좋은 동안이 아니야? 제가 텍시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곳이 사회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. 학교였다면 저는 못했어요. 왜죠?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, 그러니까 결국에 그 텍시트 독서 모임이 그 글을 쓰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근데 글을 쓴다는 게 어찌 보면 내 진짜 마음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또 지인에게 보여주기에는 좀 오글거리는 말들이 적힐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학교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. 친구한테 보여주기에는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게 좀 있기는 하죠. 그 저희 와주시는 분들만 봐도 책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대학생들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네요. 네, 대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네요. 대학생도... 저 있잖아요, 저. 한 명 있고, 오히려 가끔씩 이제 DM으로 오는 게 중고등학생분들 가끔씩 오신다고 그런 거 한번 봤어. 그래서 대학생은 없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어필을 못 하고 있는 건가?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에 이미 독서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. 맞아, 그것도 있어. 그럼 두 분은 대학교 독서 동아리를 안 하고 뭐 하고 계신 거죠? 이렇게 대학생들처럼 술 먹고 있었죠. 그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. 아, 전 지금 또 대학교 다니기 있긴 한데. 네,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질문은 독서 모임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. 독서 모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. 혹시 두 분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? 저는 독서 모임의 단점인가 장점인가 잘 모르겠는데, 단점을 뽑자면, 굳이 뽑자면, 그러니까 저희가 텍시트 계정에다가 뭐 광고를 해서 독서 모임을 모은다기보다는 저희 게시글이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기로 선정한 책이 마음에 드는 경우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독서 모임에서 다양한 관점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냥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, 그게 뭐 장단점이 다 될 수도 있겠네. 그런 느낌이고, 장점을 뽑자면 저는 그 독서, 책 읽는 행위라는 게 단순히 책을 펴서 책을 읽고 덮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, 그 책을 서점에서 고르고 뭐 표지를 보고 책을 펼쳐서 읽고 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책을 덮고 독서 모임 하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기까지가 이제 책 읽기 독서의 그 한 형태라고 보는데, 그 과정에서의 그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책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? 마침표이자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게 저희가 하는 독서 모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표현 자체가 좀 문학적이셨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. 그러면 맥락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는 원래 독서 모임이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책을 좋아해도 독서 모임 왜 하는지 잘 몰랐고 책은 그냥 혼자 읽고 혼자 글 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. 아까 사태리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생각보다 비슷한 책을 좋아한다는 점 하나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모이거든요. 근데 그게 뭐 단순한 친목 뭐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소중히 대하는 방식이나 서로 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배려하는 방식까지 모임에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배려하는 방식이라는 거, 네, 좋은 말 같아요. 다 잘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서로의 개성도 알고 또 그만큼 섬세한 취향을 가졌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것 같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독서 모임이 까지가 한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. 책 읽기 아까 해줬던 말도 그런 비슷한 거지만 그래서 그때 가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. 책을 처음 읽을 때랑 그치랑 그때 진짜 뭔가 읽었다 그리고 뭔가 하나 얻었다 하는 게 남는 것 같아서 그 맛? 그 맛 때문에 이 맛이지 이 맛 때문에 이제 독서 모임 이제 못 끊는 것 같은 저는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 좋아할 줄 몰랐어요. 근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청취자분들 텍스트 인스타에 한번 검색해주세요. 이 맛이다라는 거 이 맛이다라는 거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독서 모임을 하기 전과 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독서 모임 하기 전에는 그냥 책 읽는 게 그냥 재밌었다라고 한다면 장점과 단점 얘기하기 전에 요즘 독서 모임 그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. 아 맞아요. 인스타도 많던데. 이 독서 모임에 오면 취향 있는 뭐 고상한 사람입니다. 취향 있는 친구의 뭐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뭐라든지.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? 그 누가 짓거린 개소리입니까? 당신의 의견을 펼쳐보세요. 라든지 그러면서 월 5만 원. 저 이맥란입니다. 누가 짓거린 개소리입니까? 그러면서 월 5만 원. 아니 물론 이거를 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수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창해. 네 맞아요. 거창하다. 그 물론 그만큼의 돈값을 한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글쎄요. 그만큼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만큼의 독서에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지도 조금은 의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우선 비난 끝났고요.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직장인 N년 차로서 이거를 하기 전과 후가 그냥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 최근에 보르에스 모임에 오셨던 다른 그 오랜 직장인이셨던 다른 분께서도 텍스트 모임에 인생이 한 줄기 빛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런 말씀 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셨나요? 약간 그런 건가요? 저 술 먹어서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. 다시 오케이.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. 왜냐면 직장 생활을 N년차 하게 되면은 삶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포기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게 문학이겠죠. 아무래도 책 읽기나 독서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시간이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계시다면 얻어가시는 것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느껴지는 시간 그 소중함, 함께 그 즐겁게 나누는 시간의 소중함을 조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. 재밌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. 행복한 시간을 조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단점이라고 하면 일하는 시간을 뺏긴다. 반대인 것 같아요.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 좀 뺏긴다. 그게 뺏겨야 돼? 제가 듣기로는 어른이 되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그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과정이다. 포기하지 마세요, 독서 모임은. 일을 포기하세요. 잃지 마. 잃지 말라고 다들. 아, 너무 취했는 거. 네, 오늘은 텍스트 독서 모임 운영자 두 분, 서태리님과 이맥란님 두 분과 함께 독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첫 에피소드라 음향이나 진행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즐겁게 녹음했기에 같이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는지 스크래친 소설어 혹은 텍스트 인스타 계정으로 댓글 및 DM, 브런치나 블로그로도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친구가 없어서 팟캐스트로 친구를 불러야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곧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